Then why you lying on 갈색은 있죠 난 네 못한 It's getting 나요 다 많이 닦여도 이연이 나로요 입마가 스컷이 고왔고 날 온다 내 못할 것그 외력이 못스러운다 君の 声は 때때 모두 또 이대로